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다섯 돌째 쯤하여 15일 근로단체들에서 맹세 모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들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래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농군맹, 여맹일꾼들, 청년학생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앞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맹세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비서의 선창에 따라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유언대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선군혁명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남포시 온천군 운하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맹세 모임, 평양의 여성회관에서 진행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맹세 모임에서는 보고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